러시아 연방공산당과 공산당연맹 소련공산당에서 주체 사상탑에 기념돌들을 보내왔습니다.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및 독립국가협동체 나라 정당연합 대표단 단장인 가즈베이크 다이사예브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28일 주체 사상탑에서 해당 부문 일꾼에게 기념돌들을 넘겨주었습니다.